너를 내게 보내주었나 나 너를 위해 웃음 보내고 나 너를 알고 그리움 알았네 나 옆 지난 서울이 좋아하던 너 진짜 좋아해 너를